잡아 셀러폰 결코 신경 안 쓰는 척 일어나 잠못 세워 너의 전화 기다리는 밤 한껏 깊어진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don't sleep oh 잘 수 없이 네가 아른대는 거야 yeah 전하지 못한 얘기 밤새 들려줄 테니 눌러봐 지금 샌디 I can't wait 네 목소리 간질간질간질하게 들려 맘이 보글보글보글나게 눈감으면 그려지는 네 모습이 좋아 지금 조린 듯이 나는 나릇나릇하게 숨을 살짝 야릇야릇야릇하게 이제 밤새 듣고 싶은 것은 네 목소리뿐이거든 도통 모르겠어 내가 맞는지 솔직히 나는 관심이 없어라고 했던 것들은 다 걷지 시야 먹긴 에이 널 찾고 있는 거지 습관처럼 내 손이 기억해 너의 전화 밤새 전화하자 날 고민하다 부지런 하지 못한 날 좀 일어나라고 전화했지 너나 맞지 못해 통화하다 내가 live it up 벌써 time to pick it up ooh 우리 빼고 일어나는 시간이야 다시 한번 good morning 얘기 내게만 해줄 테니 더 늦기 전에 send it come on now I can't wait 네 목소린 간질간질간질하게 들려 맘이 보글보글보글나게 눈 감으면 그려지는 네 모습이 좋아 지금 졸린 듯이 나는 나릇나릇하게 슬퍼 살짝 야릇야릇야릇하게 그저 밤새 듣고 싶은 것은 네 목소리 전화 어디 갈 때 전화 자기 전에 전화 일어나서 전화 내 통화 기록 보면 너로 꽉 차 있지만 그래도 네 목소리 듣고 얘기하고 싶었어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 그 순간 말이 끊기더니 어느새 고운 숨소리 속삭이듯 잠이 드는 너 Such a good night 내 맘이 드는